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요즘은 두세 살 먹은 꼬마들도 엘리베이터쯤은 혼자서 척척 작동시켜서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거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엘리베이터가 등장했을 때, 그때는 꼬마들뿐만이 아니라 다 큰 어른들까지 이 신기한 상자를 구경하러 종로에 있는 화신백화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가서는 백화점 상품은 뒷전이고 오직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려고 줄 서고 새치기 하고, 막상 올라갈 때는 어지러워서 눈을 감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야말로 그때를 아십니까 하지요. 그 화신의 창업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영의 귀재라는 평판 뒤편에는 친일이라는 얼룩을 잔뜩 남기고요. 조선임전 보국단 상무, 총동원연맹이사, 동양척식회사 감사. 그러다 해방 후에는 반민특위 구속자 1호, 5.16대는 부정축제자. 엘리베이터나 인생이나 항상 오르막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학교 여학생이 미스코리아 대회 서울 예선에서 1등의 영예를 차지한 것이 공영방송사 메인뉴스에 방송됐습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대부분 남성들로 구성된 그것도 신문사 사장이나 방송국 국장 같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들은 자태를 뽐내고 서고 그런 그녀들을 심사위원들은 지긋한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고 어떤 경우 외국에서는 그 신체의 곡선을 손으로 더듬어서 점수를 준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위아래를 훑어보는 눈길, 신체적 접촉. 얼마 전 성희롱으로 판결받아 3천만 원을 보상한 범죄 사실과 동일하지요. 거기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비열한 범죄라고 떠들어대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까지 품위 있게 차려입고 심사위원석에 앉아 그윽한 눈빛을 하고 바라보는 현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영화 올란도에 나오는 커밍의 가사 한 부분.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반드시 가고야 만다 라는 이 가사가 기억에 생생하시다고요. 충북 괴산군 증평읍의 이문주 씨,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첫 곡으로 신청곡 띄워드렸어요. 올란도 중에서 Coming, 지미 서머빌의 노래였습니다. 하이텔로도 신준환 씨와 양유창 씨, 전미선 씨, 숭인동의 영종 씨가 신청해 주셨네요. 정전일 때 엽서를 쓰셨군요. 서울 은평구 가련이동의 윤경아 씨. 정전일 때 촛불 밑에서 엽서를 띄우면서 오빠와 친구 경화를 고생시키면서 본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 중에서 한 곡을 신청하신다고요. 배경음악이 아주 슬펐는데 특히 유태인들이 맨 마지막에 전진하면서 흐르던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곡은 황금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민요인데요. 오늘은 클로드 치아리의 연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대구 동구 불로동의 박찬미 씨, 서울 동작구 흑석 3동의 이지순 씨도 듣고 계시죠? 신청곡입니다.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오랜만에 FM 영화 음악을 들으면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에게 갖는 미안함이 생긴다고요. 경기도 일산 강산마을의 시읒 비읍씨. 친구 현경씨가 행복한 신혼방에서 아마 이 곡 들으셨겠죠. 라임라이트의 주제곡을 토마스 베크먼의 첼로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보내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산시의 사하구 감천일동의 이진희 씨가 주인공입니다. 글자도 모르던 시절 식구들을 따라 영화관을 갔었습니다. 영화 제목도 커서야 알았죠. 유보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잠수함 이름이었다는 것도요. 영화관이 있었던 아빠 덕에 많은 영화들을 봤지만 기억하는 한 가장 처음 본 영화랍니다. 많은 건 기억나지 않지만 바로 엊그제 본 영화보다 더 생생한 장면은 영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쟁에서 수훈을 세우고 항구로 돌아와 열렬히 환영을 받는 독일 해군들. 바로 그때 적의 비행기가 나타나서 무방비 상태의 항구를 향해 공격합니다. 한바탕 총성이 지나가고 항구에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꽃들과 핏자욱. 환영객과 해군들은 모두 그 속에 쓰러져 있습니다. 정적 속에서 아직 목숨은 남아있는 한 해군이 여전히 환영의 꽃목걸이를 목에 건 채 피가 터진 얼굴로 주위를 천천히 돌아보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의 끝장면과 함께 한 꼬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처해진 식구들은 울음을 그칠 줄 모르는 꼬마를 안고 급하게 영화관을 빠져나와야 했답니다. 글쎄 겨우 네다섯 살 때 뭐가 그리 슬퍼서 울었는지 당사자인 저도 아직 모르겠네요. 나중에야 그 나쁜 비행기가 미국 공군이라는 것을 알았고 무조건 착한 편인 줄만 알았던 미국인에 대한 야릇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충격으로 제 영화 인생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화 유보트 중에서 다스보트, 유보트였습니다. 내 인생 영화 5편, 오늘은 부산시 사하구 감천일동의 이진희 씨의 얘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이진희 씨의 입이 되겠습니다. 몇 년이 흘러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보았던 영화가 제 인생의 두 번째 영화가 된 E.T.였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꼬박 2시간을 서서 본 영화였지만 같이 간 친구들 어느 누구도 불평 한마디 없었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빛 속으로 날아가는 장면에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저런 건 어떻게 촬영했지 하며 감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 당시 그 말의 의미조차 몰랐답니다. 언젠가 정성일 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메라의 초점은 제 신체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제가 서 있는 바로 앞에서 E.T.의 자전거는 순수하고 무한한 힘에 의해 하늘을 날고 있었죠. 의료진들이 E.T.를 검사하기 위해 이상한 옷을 입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오던 그 끔찍했던 장면도 빼놓을 수 없군요. E.T. 어른들이 겁내는 E.T.는 어린이들의 친구였고 그 이상한 옷을 입은 어른들이야말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외계인일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었죠. 그리고 제 생에 처음으로 느껴본 이상하고 쑥스러운 감정. 바로 주인공 엘리엇이 어쩌면 저희 첫사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글쓰기는 좋아하지만 글솜씨는 없는 제가 국민학교 시절 가장 받고 싶었었던 101장 상도 바로 이 영화 E.T.로 받았답니다. 그때 적었던 글귀가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어린 왕자를 만났던 그 비행사 아저씨가 스필버그 아저씨를 만났었다면 골프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보와 구렁이 그림을 이해하는 하나밖에 없는 어른일지도 모른다. 대전 달서구 대곡동의 정유진 학생, 그리고 부산 남구 문현삼동의 안선희 학생 어떠셨어요? 시험 중에 공부하면서 이 곡 들으면 정말 그 달빛 비치는 창가로 막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좀 눈을 감고 들어보라는 말을 제가 드릴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산 사하구 감천일동의 이진희 씨가 뽑아주신 두 번째 영화였죠. E.T. 중에서 Flying 띄워드렸습니다. 이제 이진희 씨의 세 번째 영화입니다. 입시 지옥에서 허덕이던 고3 어느 더운 날, 저희 3학년 5반에 한 발랄하고 통통한 아이가 삭발을 하고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지요. 단지 그 전날 한 영화관에서 만났을 때 그 친구의 머리는 괜찮았었고 영화가 너무 좋아 두 번째 보러 온다며 메모지까지 준비했더라는 이야기만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을 뿐이죠. 친구들 모두 그 영화 이상한 내용인가 보다, 절대 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죠. 그리고 며칠 뒤 공휴일, 그 영화를 상영하는 소극장엔 우리 학교 3학년들로 발디딜 틈도 없었답니다. 그 문제성 짙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가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 번째 영화랍니다. 아직도 시를 읽으며 축구를 하던 장면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 숨이 막혀버릴 것만 같아요. 지금보다 훨씬 치열하고 비인간적이었던 그의 입시 상황 속에서 정말 인간적인 정이 그리웠기 때문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많은 이들을 아프게 했던 나약한 닐보다는 자신이 다치는 줄 알면서도 일단 부딪혀보던 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를 보며, 아니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보다는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또래들을 보며 어떤 강한 동지애를 느낄 수 있었답니다. 영화가 끝나고 현실로 돌아온 우리 곁에 키팅 선생님은 없었고 결국 우리가 그 키팅 몫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가끔은 비인간적인 학교 방침에 당당히 맞서기도 하면서 카르페 디엠을 외치며 그 키팅이 되기 위해 악전분투했던 여름방학, 결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랍니다. 제가 성인이 되는 날, 저는 저의 꿈의 날개를 펼칠 것입니다. 지금은 고운 날개를 갖기 위한 털갈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그 누구보다도 더 착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강릉의 하늘이 잘 들으셨어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삽입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4악장 Song of Joy 환희의 노래를 헤르베르트 폰 카라헨이 주연한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와 합창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루에 5,000원이나 하는 비싼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지연이도 잘 들었겠죠? 자, 부산 사학구 감천일동 이진희 씨의 내 인생의 영화 5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 영화입니다. 발 없는 새의 이야기라나. 그 새는 평생을 날다가 딱 한 번 땅에 내려오는데 그건 바로 죽을 때지. 하지만 그 새는 처음부터 죽어 있었어. 사랑을 할 것 같아. 이미 때는 늦었지만. 저는 감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영화로 저주받은 걸작 아비정전을 꼽습니다. 그 발 없는 슬픈 새가 바로 장구경 자신이었고 그를 통해서 왕가위 감독은 암울한 홍콩을 얘기하려 했지만 들으려 하는 이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를 저는 테이블 치러놓고 보러 갔었습니다. 손꼽아 셀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만 앉혀둔 채 영화는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2회 상영을 시작할 때 친구들은 화를 내며 나가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을 이어서 봤지만 어느 누구도 제가 앉은 그 자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외면당한 영화였지만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진 사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생모에게 끝내 얼굴을 돌리지 않았던 장구경. 1분의 사랑을 잊지 못하는 장만옥. 그런 그녀를 소박하게 바라만 보던 경찰관 유덕화. 장하고의 라디오 박제에 맞춰 춤추던 유가령. 1분간의 등장에 그친 양조위. 이 모든 것이 갑갑하고 빛바랜 초록의 필름 속에서 우울하게 흐르지만 저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발 없는 새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법, 사랑받는 법을 그제서야 배우게 된 자신을 후회하면서 죽어가는 장구경. 그러나 그를 태운 기차는 주인공의 죽음과는 무관하게 아주 힘찬 경적을 울리며 어둠을 뚫고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슬프다기보다는 오히려 희망적이었고 희망적이어서 너무나 슬펐던 바로 이 장면. 그는 그렇게 죽어가도 홍콩이 영원히 지도상에서 사라져도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갈 거라는 뜻일까요? 자신의 출생에 그토록 집착하던 주인공을 보며 저는 입양되어 온 저희 오빠들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 아비정전에서 장국영이 거울을 보면서 춤출 때 흘러나오던 곡이었죠. 마리아 엘레나. 영화 속에서는 잠깐 나왔는데 오늘 전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왕가위 감독이 사랑은 마치 중병과 같아서 그 상처가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던 어떤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등장인물들이 모두 아픔을 지니고 있었고 그 아픔이 화면을 통해서 뚫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영화였죠. 부산 사하구 감천이동의 이진희 씨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마지막 영화입니다. 개봉 전 펜팔 친구가 구해다 준 비디오 테이프로 두어 번, 개봉이 되고 세 번, 책으로 두 번 읽었던 영화. 이제 다시는 보지 말아야겠다, 생각도 말아야겠다 다짐했던 영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생각하게 되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 가슴앓이가 싫지 않은 영화. 가장 최근에 제 인생에 영향을 준 영화는 첸 카이거 감독의 패왕별입니다. 세상에게 버림받고 여자로 살아가길 강요당하는 꼬마 도스. 그리고 정말 여자로 커버려 더 이상은 어린 시절의 형시투가 아닌 패왕 샬로에 대한 사랑으로 갈등하는 데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사이에서 또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던 샬로. 이런 그들을 어마하지만 따뜻하게 감싸던 관사부와 그와는 반대로 권력의 힘으로 그들을 파멸시키려던 사업원 밖의 세상. 주산과 서. 엄마 추워 죽겠어. 강물이 얼겠어요. 삶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엄마와 같은 직업을 가진 그토록 미워하던 주산에게 안기던 데이의 모습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지만 오직 저 혼자만 울었을지도 모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업원에서의 첫날 자신을 돕다 매를 맞는 시투를 쳐다보며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려대던 도스. 사람을 꿰뚫어 볼 듯한 그 눈에서 느껴지던 꼬마의 운명이 너무나 슬퍼 지금도 그 장면만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진답니다. 오히려 패왕보다 더 강한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던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그저 영화에 몰입된 채 멍청히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화면 밖의 제 자신이 너무도 무능해 보였어요. 어떤 감동, 어떤 느낌이라는 정해진 말로 제 감정을 망치긴 싫은 영화였습니다. 잠시 중국어 공부가 지겨워지려던 때 다시 제게 흥미를 불어넣어준 이 영화를 끝으로 영화를 잘 알지도 못하는 아이의 영화 이야기를 마치렵니다. 让人目眩神迷，忘了痛。 무엇이 그 이와는 이제 달 부러니 네 부상 잔들리지 你始终在我心里，我对你仍旧爱意，我对自己无能为力，因为我仍有梦，依然将你放在我心中，总是容易被往事打动，总是为了你心痛。 청주 석교동의 용훈이 씨, 대구동구 서우동의 강희수 씨, 부산 사하구 감천이동의 조예진 씨, 서울 서초 사동의 양서영 씨, 하이텔의 노현우 씨, 잘 들으셨습니까? 패왕별이 중에서 땅아이 정왕실, 사랑은 이미 옛일이 되었네를 임옥년과 이종성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진희 씨 얘기 잘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오늘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이진희 씨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진희 씨의 아버지가 그렇게 엄청난 영화광이셨군요.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오드리 헵번이라든지 옛날 배우들 얘기를 하면서 추억에 잠긴다고 하셨는데요. 이진희 씨는 이제 나이 들었을 때 진희 씨의 애들에게 리버 피닉스 얘기와 장구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추억에 잠길 것 같다고요. 재밌는 사연 고맙고요. 자, 이진희 씨께는 조그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요, 이렇게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을 각 한 편당 원고지 두 매 분량으로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여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2주일에 한 번씩 바로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 됩니다. 많이 기대하고 있을게요. 오늘 중국 영화음악 모음집 CD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대전 중구 중촌동의 이현숙 씨께 영화음악 CD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현숙 씨 다음 곡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울산 남구 옥동의 윤동일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자넥 잭슨이 주연한 영화죠. Poetic Justice 중에서 Again입니다. 영화 Poetic Justice 중에서 자넷 잭슨의 Again 곡들을 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이요. 다시 한번 들어보는 곡인데요. 아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는 생각 드실 거예요. 영화 로컬 히어로 중에서 Going Home을 그룹 섀도우스의 연주로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자, 저도 이제 집에 가야겠네요. 여러분 편한 밤 되십시오.